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했던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령해 동지는 귀국하는 길에 구바를 경유하면서 12일 국가리사회 청사에서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를 만났습니다. 최령해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찰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구바와의 쌍무관계를 변함없이 공고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는 조선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시고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바는 조선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한다고 하면서 그는 적대 세력들이 유엔 무대에서 조작해내는 모든 대조선 결의를 견결히 반대 배격하며 조국 통일 위협 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